HUBS. Dramatic World.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전 세계에서는 매일 새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발전할수록 빈부격차, 환경문제, 인권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죠. 드라마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잘 녹아있는데요.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 사실적이게 묘사돼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죠. 매주 월요일, 드라마틱 월드에서는 하나의 드라마와 그 드라마에 반영된 사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에 숨겨진 연출 의도와 메시지를 해석해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드라마 시청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Move to Heaven,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를 다 같이 시청해봤는데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루와 그의 삼촌 상구가 유품정리업체를 운영하며 일어나는 일들을 담은 드라마였습니다. 가정폭력, 산업재해, 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과연 오늘 함께 시청할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저번 주까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를 시청했다면 오늘은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를 시청해볼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에 일부가 공개됐고 네이버 웹툰 중 한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인데요. 등장인물, 줄거리, CG, 심지어 포스터까지 원작과 동일하게 구현돼 호평을 받는 드라마입니다. 정답이 뭘지 감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드라마는 이제 곧 죽습니다입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는 자칫 잘못하면 웹툰과 너무 달라 몰입이 잘 안 된다거나 웹툰 이하라는 평가를 받기 쉬운데요. 이제 곧 죽습니다 원작의 메시지를 해치지 않고 원작에서 문제됐던 부분을 해결하며 각색이 잘 됐다는 평을 받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높은 퀄리티의 연출이 호평을 받고 있고 각종 플랫폼에서의 평점도 높은 편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Move to Heaven은 죽음 그 이후, 즉 남겨진 것에 주목했다면 오늘 시청할 이제 곧 죽습니다는 삶과 죽음 그 자체에 주목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곧 죽습니다를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는 31세 취업준비생인 주인공 최이재가 건물에서 오열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31살까지 취업하지 못하고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친구의 말을 듣고 남은 돈 모두를 주식에 투자하는데요. 하지만 그 돈 전부를 잃고 마지막으로 믿고 있었던 회사의 면접에서 최종 불합격하게 되죠. 심지어 여자친구마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는 삶을 포기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난 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는 비행기 1등석에서 깨어나죠. 비행기를 타고 저승을 가는 건가 라고 생각하던 와중 거울을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자신을 죽음이라고 소개하는 여자는 이제에게 인간 주제에게 자신의 기분을 이렇게 더럽게 만든 건 처음이라고 말하면서 총 12번의 죽음 형벌을 내리는데요. 형벌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한번 죽을 때마다 다시 곧 죽음을 겪을 다른 사람의 몸으로 깨어나지만 만약 환생한 몸에서 죽음을 피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미 몸의 원래 주인은 게임의 엔딩을 모두 보고 끝나버렸지만 이제는 게임의 엔딩 직전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또 또한 환생한 후 빛을 흡수하게 되면 환생한 사람의 모든 정보를 알게 됩니다. 이제는 이후 총 12번의 환생을 하게 되는데요. 금수저, 학교폭력 피해자, 익스트림 스포츠 스타 등 모두 다르지만 한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환생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드라마를 감상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하병훈 감독님의 인터뷰를 참고해보면 웹툰 원작 작품을 드라마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각적인 재미를 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화려한 오토바이 추격신과 스카이다이빙신 등 아날로그적인 액션신이 많이 들어갔죠. 또한 총알이 머리를 관통하고 그 사이로 카메라가 들어가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는 장면 등 사소한 부분에서 연출이 돋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는 재미까지 갖추고 있는 이제 곧 죽습니다. 과연 이 드라마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드라마를 분석해보며 숨겨진 메시지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궁극적으로 이 드라마는 삶과 죽음을 가감없이 드러낸 드라마입니다. 이제는 수많은 환생을 반복하면서 희망을 갖기도 하면서 다시금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여러 꾀를 써가며 환생한 인물로 영원히 살고자 노력하지만 그 끝은 항상 허무했죠. 그렇게 11번째 삶도 끝나고 마지막 12번째 환생을 했을 때 이제는 충격에 빠집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다름 아닌 이제의 엄마였기 때문이죠. 이제는 빛에 의해 기억을 되찾고 엄마의 감정까지 온전히 느껴보는데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엄마의 마음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그 이후 이제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엄마의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냅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인생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기쁘게 위해 슬퍼야 할 때도 있고 행복하기 위해 우울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인생이 언제나 순탄하고 행복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누구에게나 삶의 암흑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다리다 보면, 버티다 보면 힘들었던 만큼 분명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계속해서 생각하기보다 다가올 미래, 빛나는 청춘을 떠올리면 견뎌낼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삶의 기회는 지금 한 번뿐이고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기회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최희재로 살았던 시간보다 더 긴 32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떠나보낸 그들을 그리워하며 살았다. 두려움에 떠는 인생은 진짜 인생이 아니다. 하지만 겁쟁이였던 나는 항상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살았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까 두려워, 뒤처질까 두려워, 거절받을까 두려워 나는 내 인생의 꽃도 펴보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다 스스로 죽고 말았다. 그런데 죽고 나서야 알았다. 삶이 기회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삶에서 전부라 생각했던 고통은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날이 맑은 하루, 비가 오는 하루, 바람이 부는 하루,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실패도 좋으니 계속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나는 엄마의 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 대사는 이제가 엄마의 몸으로 환생하고 난 뒤 깨달음을 얻은 장면에서 나오는데요.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모두 담고 있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고 넘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러한 경험이 양분이 되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이제 곧 죽습니다를 함께 시청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